한 가지 제목에 두 가지 이유의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에 사전에 고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사전에 저한테 새벽 강사를 부탁하셨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서지 못할 만한 이유, 너무 많은 이유들이 있어서. 그런데 사전 고지 없이 6월 14일 날인가요? 카톡에 포스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포스터 가운데 강사 이름이 새벽 강사 가운데 톡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는 말도 한마디 못해보고 정말 마음 졸이면서 이 시간까지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앞에서 파격입니다. 제목이 파격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새내기 목사라고 합니다. 나이는 반백살이 됐는데 2014년에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 뒤로 아직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걸로 치면 막내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표현을 했는데 막내가 초구속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파격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갓된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갓 목사구나.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에 섰습니다. 불평도 못하고 불만도 못하고 그냥 떠밀려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각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것도 오늘 주제와 비슷하게 파격입니다. 파격이죠? 제가 사실 앞에 서는 걸 무진장 두려워하는 하기 때문에 오늘 이거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사진을 띄운 거는 파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무엇을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연상이 좀 되십니까? 아직 막연하시죠? 하나 더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결혼 이야기. 반응이 이제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결혼 이야기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만남.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반응을 해주시죠. 예. 누가 어느 분이 사랑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랑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표현한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아가. 예. 좀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아가서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히브리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쉴 하실이라는 말인데 인간적인 남녀의 사랑을 아주 솔직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구 시대에는 19금으로 지정할 만큼 조금 솔직한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내용은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하던 여인과 부와 명예와 권력, 가질 것, 못 가질 것들이 한 번도 없었던 군주의 사랑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남녀간의 사랑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가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아가서가 아니라 다른 책입니다. 혹시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책인지 알아맞히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어떤 책일까요? 환경에 나오는 책의 이름인데. 창세기. 반응 좀 해보세요. 아직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답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호세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북이스라엘로서는 최고의 번영이었던 것이죠. 최고의 번영이니까 아무래도 아주 좋은 일들이 부상하고 또 특히 우리 여로보암은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상황은 바알을 숭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음행과 잔인을 넘쳐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이스라엘이 유대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토척 북쪽인 가나안의 백성들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이중적인 종교 혼합 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호세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미의 여호수아와 예수아가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죠. 구멜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의미는 아마도 시대적인 배경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의미라고 제가 표현을 제 묵상하면서 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인 이스루엘은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흩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흩으신다고 하는 의미만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단어에서 찾게 되는데 이 흩는다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에서는 파종일 때 저희들처럼 일자로 고를 파서 씨앗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나서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 뿌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파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요. 딸은 로루하마였습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로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암미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앞에 부정어인 로를 붙여서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파종을 하셔서 백성 포도나무를 즉 말하자면 좋은 열매를 거두길 원하셨는데 좋은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측정을 살펴보면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호세에게 온난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그 호세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덧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다시 찾고 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암이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열됩니다. 이 심판은 그냥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회복하심도 분명히 따라오게 되는데요.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메시지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암비가 되어야겠다. 다시 풍류를 펼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 내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여전히 내용의 흐름처럼 음란한 아내를 향한 호세아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목적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중심성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심성부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고 자세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만의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시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원하지 않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제정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는데 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번제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헌신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헤세드를 제가 원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헤세드는 인자함과 친절함과 은혜, 자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 어떤 모습으로 은혜, 은총, 자비, 호의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헤세드는 경건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우리의 경건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아트라고 하는데요. 다아트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아주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야다를 우선 보면 경험하다, 친분을 쌓다, 마음을 쏟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가장 밀접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편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암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절한 교제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최고 높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병행해서 사용이 됐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와 병행해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표현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구상하면서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것,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같은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 나를 사여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송하기라고 하는 단어가 헬리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리나라고 하는 단어는 할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래됐는데요. 할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랑하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의 동의어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야다에서 같은 우리 동의어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다의 히피령 사역운동명인데요. 사역운동명이 바로 자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귀한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아멘. 아멘. 이제 다시 사랑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다시 간음을 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이 호세아에게 상당히 보면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호세아가 준비한 비용이 은 15과 보리 한 금을 가진 것입니다. 호세아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호세아가 아내를 다시 자신에게 찾아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금을 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보리 한 금을 반이 다시 그때 그 당시 볼이 한 홍매이 눈 10개입니다. 그러면 한 홍매를 다니면 15이죠. 그래서 총 몇 개 됩니까? 눈이 3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매를 데려오기 위해서 은삼십을 비용을 지불했다면 고매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반영한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성량이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때 얼마 주십니까? 은삼십을 달아주십니다. 은삼십은 노예 한 명의 몸값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삼십의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구매를 사기 위해서 호세아가 은삼십의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삼십에 팔리시고 그 팔리시뿐만 아니라 자신의 중심으로 우리들을 소명하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은삼십이라고 하는 연관고리가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값으로 주어진 은삼십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단에 참 좋은 행사가 있었죠. 찬양의 은삼십.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활절 때까지, 30일 전부터 부활절 때까지 동전 하나씩 해서 은삼십을 모았던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 찬양의 은삼십이 없어지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단에 세개 부서가 있거든요. 교육부, 청년부, 전도부. 전도부는 성탄절 헌금으로, 또 교육부는 부활절 헌금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청년부에는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사랑의 성집을 좀 부활을 시켜서 청년부 재정으로 조금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조금 주심서 때 드렸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말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라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 호사를 통해서 한 가정을 호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딱한 모습들을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냥하신 피 흘리신 분을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호세아 개인을 만일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요? 등의 말씀에 보면 누가 힘쓰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향수가 나네를 맞이하는 것을 아주 극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음란한 아내를 맞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 이건 아니잖아요.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왜 악한 사람은 잘 살고 하나님 정말 잘 믿으려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냐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퉁명스러운 투정을 주님께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아니 제 삶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보려고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뭔가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구할까요? 이 아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뭐 세계를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아직 누구만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른 신앙의 걸림돌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시군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게 뭐 해주세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물부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또 그 아내가 다시 바람을 피울 때 은 30을 가져가서 다시 찾아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고양이 한 마리하고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라가 치솟는 이 주인들이 날 먹여주고 채워주고 만져주고 예뻐해주고 돌봐주는 걸 보니, 예. 이 두 마리의 동물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주인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주인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대단한 고양이야.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 살펴보는 보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고양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건만 그것이 마치 나를 위한 것이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호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승리와 계획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으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순종을 보십시오. 호세아가 순종한 것이 호세아의 의지였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 나도 봄에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용땅한 아내의 고멜을 사랑하시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지 않았을까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수정하면서 깨닫게 된 호세아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깊이 아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경건한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여전히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 일들이 내가 삶을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것에 아직도 내 마음 믿는 믿음 안에서 무슨 말일까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에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즉 모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구조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아,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구조물이다.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께서 어땠던 지금 이 순간 주님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보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니까?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한 걸음씩 당당하고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시라. 이 4절과 5절 찬양을 드리면서 신자리에서 한 걸음씩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해 드리시겠습니다.